몰랐었죠 그댈 그때 알고 있죠 이제엔 웃고 있죠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죠 유난히 널 비추고 있는 저 햇살처럼 그댈 바라볼래요 내게 기대해 기다렸나요 내겐 너인데 참 오래 걸렸죠 널 지켜줄 거라고 가슴으로 말하죠 곁에 있어 줄게요 내게 기대 내게 기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대를 사랑하고 있죠 설레이는 이런 내 맘이 사랑인 거죠 이제 말해볼래요 내게 기대해 기다렸나요 내게 너인데 참 오래 걸려줘 널 지켜줄 거라고 가슴으로 말하죠 곁에 있어 줄게요 눈을 감아도 네가 보여 또 한 번 설레죠 믿지 못할 사랑이 내게 온 거죠 내게 기대해 느껴지나요 내게 기대 영원히 이대로 스쳐간 그 시간들 되돌릴 순 없겠죠 사랑인 줄 몰랐던 내게 기대